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네. 주님께서 내 약함 아시네. 주님께서 내 눈물 아시네. 날 사랑하시는 주님, 날 지켜보시는 주님, 내 맘의 아픔을 모두 아시네.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네. 주님께서 내 약함 내 눈물 아시네. 날 사랑하시는 주님, 날 지켜보시는 주님, 내 맘의 아픔을 모두 아시네.